오늘 말씀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장자권 상실로 인한 요셉의 장자권 계승과 그리고 영적 장자권이 유다에게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다, 또 요셉, 또 르우벤 이 장자권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그런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난 몇 주간 계속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이것에 대해서 쉽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논지나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뒤로 하고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을 좀 따라가면서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유다가 어떤 사람이고 또 요셉에게 왜 장자권이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르우벤을 살펴볼 텐데요. 르우벤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그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인데 야곱이 그의 아들 르우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서 르우벤에 대해서 그의 아비 야곱이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위풍이 월등하다. 이 위풍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위엄이나 기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르우벤은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는 귀찌나는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에 대한 설명이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힘이 강하다 또는 재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귀티나는 용모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힘도 있었고 탁월한 능력과 재주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장면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러나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지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르우벤의 진짜 성품. 너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재능도 많고 기품이 있고 아주 힘도 있고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4절에 르우벤의 본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 번째 표현이 있죠. 물의 끓음 같았은 즉, 직역을 해보면 물이 끓어서 생기는 그 거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너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조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에 끓어서 쉽게 거품이 일고 쉽게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그런 충동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끓음이라는 끓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즈란 말인데 이 말은 경박하다 또는 음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고 귀티나는 용모에 탁월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경박하고 음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는 늘 조급하고 충동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그래서 탁월하다는 말은요, 그래서 남기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말씀을 직역해보면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할 거야. 너는 내게서 그 첫 번째 아들, 장자로서의 그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인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사절에 설명되어 있죠.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더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이 야곱의 첩 누구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고요? 빌하와 함께 동침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이? 르우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분쟁을 보았던 인물이에요. 제일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가장 그 형제들 중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지켜보았던 인물인 것이죠. 그 중에 빌하,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루벤의 엄마 레아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라헬의 몸종이었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하에게서 야곱이 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엄마들 간에 이렇게 암투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막 분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 가운데에서 이 루벤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울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엄마 레아가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라헬보다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녀를 낳는 경쟁 가운데서 늘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에 대한 복수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서 그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의 서모였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항변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항변과 그 어머니들에 대한 항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첫째 아들이지만 너는 기품이 있고 재능이 많고 외형적으로 볼 때 참으로 귀티나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첫째 아들이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대해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충동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앞뒤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 루벤이 첫 번째 아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그 루벤 지파가 했던 역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12개 지파 가운데서 루벤 지파만 유독 질이 멸렬하고요, 가장 작은 부족으로서 작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루벤의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장 14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루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 채라는 것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한 채라는 것은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상당히 신뢰가 가고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합판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멜라만드라고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멜라만드라고론이라는 것은 어떤 식물이냐면 흰 동말풀 또는 우리말로 하면 연가자라고 불리는 식물인 거죠. 이 식물의 외형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줄기가 아주 짧고 잎은 넓고 꽃은 희고 붉은색이며 향기는 매우 강렬하게 좋은 냄새가 풍기는 식물인 거예요. 근데 이 식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뿌리에 있습니다. 이 식물은 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인삼같이. 그래서 사람 모양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멜라만드라고론, 이 흰동말풀 연가자를 어떻게 쓰였었을까요? 최음제나 또는 임신촉진제로 사용했다고요. 아주 귀한 식물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했던 그런 식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루벤이 들에서 구해온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루벤이 이 들에서 이 최음제로 쓰였던 이 합판체를 구해온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많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나이가 최소 4살부터 7살 사이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루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보고 이게 합판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효능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모친에게 갖다 주면 지금 모친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것이 루벤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들의 자신 낳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늘 옆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와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루벤에 대해서. 루벤은 어릴 적부터 일찍 성에 눈뜬 아이였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 평가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르우벤이 첫째 아들로서 나서는 장면이죠. 요셉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가 살려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2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구하여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되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요셉을 구해주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르우벤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 보니까 이 다녀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지 않고 그가 사라지고 노예상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옷을 찢고 탄식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없어졌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굉장히 깊은 탄식 가운데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르우벤이 상당히 좋은 맏형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동안 르우벤은 과연 어디에 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르우벤이 지금 이 넓고 넓은 이 사막 가운데에서, 탁 트인 이 공간 가운데에서 그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 또 하나,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대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시 요셉이 팔려갈 때 우리에게 애걸했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그 동생을 살려주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난처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걸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간절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간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난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요, 당시 17세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17세였잖아요. 17세였던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애걸복걸하면서 그가 아주 강력하게 간청하면서 자신을 살려주기를 목놓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은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애걸복걸하면서 간청하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시야가 탁 트인 사막 가운데서 그는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사건이 다 종결이 되고 정리가 된 후에 르우벤이 그제서야 나타나서는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하는 이 고백하는 모습, 무언가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가 진정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르우벤이 이 뒤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가야죠. 애굽의 노예상들 쫓아가서, 그 즉시 쫓아가서 노예로 팔렸던 그의 동생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그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옷을 찢으면서 내 동생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그 애통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는 애통만 하고 그 뒤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이러한 모습은요, 뭔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자신 있는 모습을 하지만 뒤에서는 늘 언제나 내빼고, 뒤에서는 소심하고, 뒤에서는 전형적인 소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창세기 37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0절과 31절,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얘기하면서 르우벤이 그렇게 아주 애통해 하잖아요. 그때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숨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러니까 30절과 31절 이 사이에 그들이란 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그들이란 말 가운데 히브리어로, 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단어가 있다는 걸.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와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과 31절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즉시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냐면요. 루벤은 지금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옷을 찢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의 나머지 형제들은 루벤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형제들이, 루벤의 나머지 형제들은 루벤의 이 모습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그 형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이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도 그 형제들은 루벤의 모습과는 별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루벤이 첫째 아들이지만 그는 그 형제들에게 신뢰와 권위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루벤의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므온,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친동생,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시므온을 살려줄게 하면서 형제들에게 음식도 주고 나머지 형제를 돌려보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 말을 그대로 그 형제들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면 시므온을 돌려준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4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가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준 후 시므온까지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라고 르우벤이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이 심포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증표로서. 이런 모습은 첫째 아들로서 상당히 듬직하고 신뢰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르우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때가 언제죠? 애굽에서 돌아온 때예요. 애굽에서 뭘 가지고 돌아왔죠? 풍족한 양식과 많은 그러한 음식들을 가지고 돌아온 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양식이 떨어질 동안 그 시간을 이 르우벤이 벌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당장은 애굽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그 아들들에게 양식을 애굽에 가서 구해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도 데려가야 합니다. 애굽의 그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만 시므온도 구출하고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자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아들들과 함께 옥신각신 썰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처음에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한 그 르우벤은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양식을 구해올 것을 명하는 이 중차대한 이 회의를 하는 장면 가운데서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르우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정작 결정적일 때는 슬쩍슬쩍 피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상황 가서 누가 나서는 것입니까? 넷째인 유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4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그의 동생과 또 양식을 구해오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루벤이 얘기할 때는 또 다른 형제들이 얘기할 때는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유다가 얘기하자 그때서 허락해주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한 성경학자가 이 루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루벤은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신뢰를 잃은 허풍쟁이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그는 기품이 있는 용모와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말에 또 이 평가에 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루벤은 그런 인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우리가 루벤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나 또는 목사나 또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와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과감하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지.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집사가 이럴 수 있어. 장로가 이럴 수 있어. 권사가 이럴 수 있어. 막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잣대를 대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기독교의 본질인 그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희생하고 또 담대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르우벤의 후손들이라고요. 교회 앞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죠. 많은 정당한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는 루벤과 똑같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고 슬쩍슬쩍 피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루벤의 후예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과 또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으로 만족해야죠. 왜 주님으로 만족 못하고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목매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르우벤과 유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1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그가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앞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난 인물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오히려 넷째인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서 신뢰를 얻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이 말은 유다의 집밭 가운데서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언약의 계보, 메시아 계보를 잇는 인물이 바로 이 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진정한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메시아 계보는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가고 그리고 육적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이것을 계속 이제 요셉과 유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해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 부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열두 아들 열두 지파 가운데서 장자권을 가진 육적 장자권을 가진 그런 지파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육적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 메시아 계보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가정으로 지파로 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48장에 있어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즉 야곱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자로 입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이 손주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리고 호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인정될 거야. 그러면서 6절이 말을 한 거죠. 이들 이후에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6절에 이들 이후에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될 거야. 요셉의 후손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은 똑같이 야곱의 유산을 상속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지는 것이죠? 요셉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요셉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도 빠져버리잖아요.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 요셉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고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의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중 장자는 요셉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요셉에게 뭘 주는 것이죠? 두 배의 유산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두 지파분의 분량을 주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의 자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열두 아들 가운데서 두 배의 상속권을 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장자에게는 얼마의 상속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두 배나 세 배를 준다고요. 왜요? 그 장자가 부모를 공양하고 형제를 공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두 배 이상을 준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자신의 양자로 입증을 해서 그 두 배의 상속권을 그들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볼 때 그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가장 그가 장자로 바라봤던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에게만 뭘 입히는 거죠?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에게만 입혔고 그리고 색깔을 입히며 긴팔과 무릎까지 오는 그러한 아주 겉옷을 훌륭한 겉옷을 그 아들에게만 입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과 구분해서 그 요셉만 더 이뻐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세요. 48장 15절 16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잘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분명히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16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처음에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요? 요셉을 위해 축복했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야곱의 양자로 입적이 돼서 그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셉의 두 배의 그런 상속권을 가진 아이들임을 그가 설명을 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쭉 설명드렸어요.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루벤이 왜 장자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왜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설명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여러분? 왜 유다에게 이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읽어본 결과 주로 이것에 대한 이유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신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유다가 다른 형제들 또는 르우벤보다는 더 나은 인물이었기에 메시아 계보가 유다에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르우벤이 얘기할 때는 신뢰가 없는데 유다가 얘기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을 두 아들을 담보로 맡겼지만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맡겼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유다에게 이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계보가 탁월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이 구원의 계보가, 구원의 스토리가 인간 가운데서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탁월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간택되고 메시아 계보를 잇는 자로 선택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우린 살펴봤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인물이라고요. 그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오고 그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고 많은 축복의 약속을 했지만 그는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두 번을 팔아먹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증식했던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있었던 분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가는 거라고요. 또 하나, 야곱이 탁월한 인물이어서 그 형 에서보다 더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선택된 것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누가 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까? 에서가 더 탁월한 인물이어서 성격이 호방하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자였고 또 아주 탁월한 인품의 소유자였죠. 아주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은 장기가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술술을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성경은 그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르우벤을 한번 살펴봅시다.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이중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유다를 택한 것일까요? 그래서 유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을 생략하고 유다에게 그러한 것을 메시아 계보를 흘려보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며느리와 동침하는 인간이었어요. 그에게서 자녀를 낳아서 자손을 잇는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똑같은 인물인 거죠. 유다가 뭐 더 나은 인물이겠습니까? 그에게서 어떤 선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가장 성품이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오히려 요셉에게 이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는 더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언약의 축복, 즉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에게로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요. 유일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구원받고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있나요? 제가 잘한 것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구원받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착한 짓을 해서요? 내가 더 나은 짓을 해서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맞물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은혜. 그래서 교회에는 그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게 거저주는 것. 아,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네.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되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씨가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나와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씨로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삭의 두 아들 중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즉 이 에서와 야곱이 그 태중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 에서는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에서가 택함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어머니 태에서 뭘 잘못했나요?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그 어머니 복중에서 뭘 잘했을까요? 뭘 잘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라인으로 선택함 받았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의 뜻 가운데서 진흙을 이겨 토기를 만드는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왜 택해졌습니까? 당시 그 악한 사회 가운데서 노아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의인으로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노아도 홍수 위에 우리 살펴봤지만 홍수 이전과 똑같이 그도 추악한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노아도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똑같은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의인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9절 찾아보세요. 자, 예전에 창세기 6장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에 그도 잘한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대에 있었던 똑같이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구절인 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창조한 사람.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모든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이들을 없이 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쓸어버리다는 단어가 이게 마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 쓸어버려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버리라. 그때 이 마하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잘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추악한 인물이었죠. 오히려 저 잘못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흘러가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해밀턴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간곡히 몇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교회에 나올 것을 종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무슨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제가 교회 나가면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로울까요? 우리는 얼마나 의로워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앉아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기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오래 정죄를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소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모두 다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며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은 인물인데 저는 그 사람께 말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 속히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제가 대할 수 있겠냐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 또한 은혜 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정죄하는 모습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 오히려 그분들이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 서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원을 흘려보는 자로 서십시오. 오늘 유다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